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네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메탈 보이 스톱 자신에게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야만 내 꿈은 뭐래 야만 내 꿈은